메이데이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8기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고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 지도 한 달이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심 3일을 7번 정도 했을 법한 시간인데 새해에 세웠던 계획이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구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구동지께서는 새해에 세웠던 계획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예, 아주 유효하고요. 사실 목표가 좀 추상적이었어서 지금 딱 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팟캐스트를 하겠다는 계획도 유효하단 말씀이시죠? 아, 예, 그건 유효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멍석 깔면 못해요, 원래. 대화 중에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썩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 시국이 하수상한 세월이라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밌는 팟캐스트를 하기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마디 좀 던지자면 제가 저번 주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 팟캐스트 메이데이를 아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홍보 안 했는데도 알고 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 대단한데요? 예, 팟캐스트 메이데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정도 당할 수 없는 팟캐스트다. 이런 거죠. 아, 재미없다 이 얘기네요? 어떻게 알았죠? 친구로서 듣기에도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한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아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듣기가 힘들었어. 좀 재밌게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계속 듣고는 계시대요? 잘하면 듣겠대요. 우리 더 잘해야 되겠네요. 예. 옳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가 경원이거든요. 경원아, 예. 노력할게. 계속 들어줘. 아쉽게도 이 자리 고정이 아니나 고정 같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김 기자님 부재에 대해서 구동지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작년 연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12월 22일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침탈당하는 정말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작년 12월 19일 날은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는,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그런 유례를 찾기도 어려운, 뭐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안 자체가 좀 다른, 성격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정당을 해산한, 그렇죠, 유례 없는 사건이었죠. 예, 저는 당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죽였다.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뭐 그렇게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네. 라고 한다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바로 22일 날 교회 목사님과 진보 통일운동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안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통선 평화교회 이정 목사님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라는 진보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을 이미 대동해놓고서 생생하게 채널A, 네, 뭐 TV조선 이런 데서 다 찍어서 다 내보내면서, 전에 민주노총 침탈할 때도 얘네들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냥 다 준비해서 일단 뭐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준비해서 기획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기자님도 출두 유고서를 받고 현재 서울에서 그 공안 탄압을 받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 저들의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고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운동가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오늘로 13일차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오늘은 이 방송을 우리 김 기자 동지가 청취자가 되어서 들을 것 같아요. 네. 동지 더 힘내시라고 방송을 더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힘내세요. 투쟁! 없으니까 보고 싶네. 파쇼적인 공안 탄압에 맞서서 농성 투쟁을 전개 중인 이정 목사님과 코리아 연대 동지들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신승철 지도부 마지막 중집회의가 29일 날 개최됐는데요. 그때 다뤄진 안건 중에 중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여러 개 조직으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통합 문제가 안건으로 제시됐고 올해 6월까지 조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구동지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상근 활동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그 현장의 목소리를 방불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같이 듣고 나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민지연 지부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예산 여중위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민지현입니다. 2014년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에서 지금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지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초면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언제 뵀었지요? 아, 몇년된것 같은데. 예. 저희 노조 창립할 때부터 뵌것 같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에 저희가 창립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뵀으니까 한 5년은 된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지부장님께서도 벌써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신 지 5년이 되셨단 의미군요. 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노조 옆집에 살다 보니까 오며 가며 자주 인사를 드렸었는데, 특히 지부장님하고 인연을 맺었던 건 충남도의회에서 했던 의원연구 모임, 그때 같이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예, 그때가 201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도의원님,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도내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원 연구 모임을 발기했고, 도내 진보 개혁적인 도의원들, 김종문 의원이 아마 연구 모임 회장을 맡았었고요. 김지철 선생님, 임충근 선생님. 사실 저는 의원님들인데 지금은 또뭐 김지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좀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의원 연구 모임 하면서 지부장님을 뵀었는데 워낙 성실하게 이렇게 활동하셨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소개 중에 안 그래도 참 명칭이 길어요. 근데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을 꼭 넣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던데. 아, 민주노총이요? 네네.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저나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비정규직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다른 노조에 비해서 훨씬 민주노총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도 민주노총에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그런 이름을 걸고 저도 지부장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따가 여쭤볼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뭐 민주노총 이름을 꼭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서요? 예. 예.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몇개 있는데요. 네. 충남에서는 전국학비 노조랑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전국학비가 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는 이제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고 저희 전국 교육 공무제 본부는 공공운수에 속해 있다고 이제 말하고 다니거든요. 사실상 공공운수도 민주노총에 속해져 있는 노조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전국학비가 민주노총인 줄 알고 전국 교육 공무직은 민주노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실을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학비는 민주노총에 대한 이름을 쓰기 위해서 올해 2015년 6월까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사실은 둘다 민주노총 소속이고 엄밀히 말하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진짜 민주노총의 체계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한 건데 오히려 전국학비노조에서는 우리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거기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다. 이렇게 이제 여론을 호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 맞습니다. 그래서 꼭 민주노총이라는 말씀을 붙이신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현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밖에서 보기에 우리는 다 정규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월급이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수당도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 휴가비는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은 2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맞춤형 복지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정규직은, 근속 연수나 가족 수에만큼 기본급에서 더 받고 있고요. 저희는 4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도 비정규직은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정규직은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서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실에서 근무해도 정규직은 1시간 더 일찍 퇴근하고 비정규직은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은 한 시간 더 일찍 퇴근한다는 게,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호봉제가 저희 현재 인정되지 않아서 1년을 일을 하나, 10년을 일을 하나,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호봉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정규직이나 다른 회사에 다닌 사람들도 무조건 다 호봉제가 인정이 되는데, 왜 학교 비정규직은 호봉제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같은 봉급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근수당, 뭐 관리수당, 직제수당, 그다음에 정해급식비, 뭐 교육수당, 교육수당 가상금 등 여러 가지 모든 수당을 비정규직은 못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비정규직이라 해서 허드렛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뭐차 대접이나 뭐떡 셔틀 같은 그리고 뭐 다과 준비, 학교 행사 준비에는 꼭 학교 비정규직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 네. 요약하자면 정규 직원들하고 같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받고 각종 수당들에서도 이제 차별을 받고 계시고 또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임금이 인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말일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 건 정규직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비정규직들은 9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방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교원들은 교육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해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공무원도 같은 교직원인데 왜 교원은 8시간 일하고 자기네는 9시간 일하냐 해서 학교 교장에 따라서 학교에서 현실에 맞게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아. 근데 비정규직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게 시간을 4시간에 30분을 둔다고 해서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1시간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이 아닌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간에 휴게를 하긴 하시나요? 못하죠. 그렇죠. 사실 윗사람들이 안 쉬는데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쉬겠어요? 그렇죠. 실장님들이나 밑에 계장님들이나 같이 다 일을 하면 저희도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같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특히 저희는 이제 영양교사랑 영양사랑 일을 같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교사니까 8시간 근무하고 저희는 비정규직이라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9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최저의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근로기준법보다 더 최상의 것을 하면은 나은 것의 근로 조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학교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선생님들 역시도 노동자들 역시도 중간 휴게 시간에 아이를 보살피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고, 그럼 똑같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근로기준법 논리를,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1시간 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로 만들었고, 또한 가지 그런 근무로 이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선생님들이 방학 때 되면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가연수라고 하더만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자가연수라는 게 없어서 방학 기간에도 꼬박꼬박 출근을 하셔야 한다고. 맞습니다. 저희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법에 해당이 안 돼서 방학 때도 꼭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교사처럼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실에서 근무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행정실에서 이제 잡일이나 여러 가지 뭐 행사 준비나 뭐차 대접이나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교육 공무직 쟁취잖아요. 교육 공무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 공무직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 하면요. 서울에서, 시에서 그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바꿨습니다. 아, 바꾸면서, 박원순 시장이, 네. 박원순 시장님이 바꾸면서, 처우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봉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받게끔 하면서 공무직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교육 공무직 해서 법안을 통과하려고 야당에서 올려 있는 상태고요. 교육 공무직 내용은 똑같이 기본급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정규직의 80%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조건도 지방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가일 수도 지금 현재 저희는 14일이 유급이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60일이 병가가 인정이 되고 네, 최대 있습니다. 60일까지. 네. 그래서 그런 근로 조건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근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게 교육 공무직의 내용입니다. 아,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지연 지부장님께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노조 가입 배경과 지금 속해 있으신 공공운수 학비노조 자랑 좀 해주시죠. 2011년 정도 해서 그동안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맨 같은 봉급을 받고 있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규직과 수당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비정규직한테 수당을 주지 않고 근무 시간도 정규직보다 1시간을 늦게 퇴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노조는 어떤 일을 하고 학교의 불합리한 그런 처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노력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오셔서 조리원 선생님들이나 저가 노조를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입을 바로 했고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다른 노조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에 가입되는 거가 저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로 가입을 한건그 민주노총 총연맹의 권고 사항이었죠? 아, 예. 처음에는 저희가 전해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해련이라는 이름 전에 저희가 가입한 노조는 민주노총 충남 지역 본부에서 찾아오셔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지역 본부에 직가입되어 있는 노조였군요.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노조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공공운수 노조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신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전해련이 또 처음에는 따로 노조를 갖고 있다가 전해련 자체가 공공운수 노조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저희도 똑같이 같이 공공운수 노조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교육공무직이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해련에서 전국교육공무직 본부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해련이라는 말은 뭐죠? 예, 전해련은요. 우리가 지금 학교 비정규직을 회계직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련이라는 건 전국 학교 회계직 연합회라는 뜻으로 해서 전해련이라고 불렀습니다. 회계직이란 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회계직이라 하면 그냥 대단한 그 직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직이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교섭 중이라고 들었는데, 교섭은 잘 되시는지요? 예, 교섭은 한 10차, 10차례 정도 교섭을 했고요. 오, 많이 하셨네요. 예, 한 달에 두번 정도 교섭을 했고요. 그러면 교섭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공동 교섭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두 개가 있어서 전국 학비랑 그다음에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랑 두 노조가 같이 공동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부장님께서는 당연하게도 교섭대표시겠네요. 예, 교섭 대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교섭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교섭은 단체 교섭하고 임금 교섭, 직종 교섭 세 가지가 교섭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단체 교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교섭을 계속했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백항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단체 교섭하고 임금 교섭을 같이 겸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섭을 하는 중에 도대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교육청이 받아들이질 않아서 저희가 2014년 11월 20일 하고 21일 날 이틀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한 이후 또 다시 이제 교섭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교육청의 입장은 정해급식비 8만 원, 장기 근속 상한선 폐지, 그다음에 상여금 4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단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요. 교육청은 자기네가 제시한 모든 교섭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런 수당을 주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조에서는 교육청이 제시한 교섭 내용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정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섭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한 시간이 너무 단체 교섭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무 교섭단을 또 따로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일찍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월 16, 2015년 1월 16일 날 이제 간사협의회에서 그런 실무 교섭에 대해서 몇 명을 할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논의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무 교섭단은 단체 교섭의 교섭단하고 달리요. 교육청과 미리 간사끼리 같이 만나서 교섭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합의할 거는 미리 합의하고 나머지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단체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섭은 광역 단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교섭은 충남도 교육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에 관해서 이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임단협이 체결된 지역도 있나요? 임단협은 체결된 지역은 없고요. 아. 단체 교섭이 체결된 지역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이? 예. 아. 임단협은 아직 그 다들 진행 중이고요. 단체 교섭이 체결된 지역은 경기도, 전북, 전남, 강원, 그리고 세종이 단체 교섭이 체결된 시도입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사실 전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 활동과 교섭에 참가하시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단체 교섭 중에도 무급으로 전임자를 다른 타 시도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무급으로 전임자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에서는 단체 교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유급 전임자를 내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체 교섭 중에도 전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영양사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교섭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일 자체가 이중으로 많이 생겨서요. 일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을 하는 것도 그 낮에는 이제 교섭에 나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저의 영양사 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된 게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면 조직 분쟁이 연관돼서 떠오르거든요. 예, 보면 얼마 전 벌써 작년이네요. 12월 29일 날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안건 세 번째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가입 경로의 건이 다뤄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가맹 신청 처리 방안 해서 민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단결과 민주노총 가입 경로 논의를 위한 학교 비정규직 TF를 구성한다. 학교 비정규직 TF는 민주노총이 소집 운영하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및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되 관련 단위와 논의하여 구성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6월 중앙집행위원회 전까지 학교 비정규직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가입 경로를 논의하며 학교 비정규직 TF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 규약,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했다는 말이죠. 조직 분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운수노조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국학비노조는 대학노조에 뜬금없이 대학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사실 정파의 개입 때문에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열됐다는 건 공개된 비밀인데요. 자세한 속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 저희도 전국 학비하고 저희 전국 교육 공무직은 이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조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조합원들이나 그쪽 전국 학비의 조합원들은 당연히 같이 합쳐서 일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국 학비 지도부는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주노총이 전부터 전국 학비의 행보를 정하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국 학비는 공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공 운수로 오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전국 학비는 아직도 공공 운수로 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 그 지도부에서는 좀 기득권이 박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학비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고요. 지금 상근자들도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자들이나 지도부들은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기층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보다는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동원시키는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건가요? 진짜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을 하면은 저희가 뭐 말을 안 하겠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면 조합원 수를 늘리는 거는 그런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그런 당을 위해서 예, 조합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네요. 예. 그래서 전국학비는 그런 정책이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 교섭 내용도 저희 민주노총에서 노무사가 같이 일을 해서 단체 교섭 내용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학비는 어떤 정책을 내세우지도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들한테 문자로는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예,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문자는 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 위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조합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예, 언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 교육공무직은 예, 분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른 민주노총도 전국학비가 빨리 자기 자리에 대해서 예, 행보에 대해서 꼭 빨리 그걸 정할 수 있게끔 민주노총 지도부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분쟁의 원인,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분쟁의 원인은 그 지도부나 상근자가 당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 어떤 폭력을 쓰든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공공의수로 들어간다면 교육 공무직하고 합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는 자기가 제일 위에 윗선에 서서 전체 조합원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보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전체 교육 공무직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 대안까지 제시가 되었다고 보는데, 조직 분쟁의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저희 이제 조합원은 어차피 두 노조가 합해지는 걸 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학비는 지도부하고 상근자가 너무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좀한발 양보한다면 학교 비정규직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한다면은 당연히 공공운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교육 공무직 본부랑 같이 합해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학비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런 야망을 버린다면 그런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말씀을 들어보면 헤게모니 장악, 이른바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객이 전도된 당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들을 위해서 헌신 복무할 수 있는 전국학비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됐다, 그러고 나면 현재 지부장이시고 그쪽에도 지부장이 있을 거고, 두분 중에 한 분은 그러면 내려놔야 하는데 어떻게 지부장직을 내려놓으실 그런 의사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지부장, 작년부터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제 지부장 임기는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임기를 맡고 있고요. 만약에 뭐 지부장이 지금 두 명인데 같이 합쳐져서 지부장이 한 명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학비의 지부장과 교육공무직 지부장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눠서 누가 더 비정규직 처우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지부장이 될수 있으면 전국학비 지부장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뭐 그쪽 분이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제가 지부장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영양사시잖아요. 예. 편식하면 안 좋잖아요. 예. 예, 영양 불균형은 사람을 망치는데, 이 조직 분쟁은 흡사 그 편식해서 영양이 불균형된 이런 상태라고 여겨지거든요. 하루빨리 정말 조합원들을 위한 통합, 조직 통합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8기 지도부가 첫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상균 지도부, 신임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 위원장님은 그래도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합원의 요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요구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현재 저희 학비는 전국 학비랑 교육 공무직 노조가 이제 두 노조가 있는데요. 이 두 노조가 꼭 합해져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꼭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한 전국 학비처럼 그런 정치에 대한 욕심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은 그 처음 본인이 처음 공약을 한 것처럼 처음의 마음처럼 지도부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제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내에서만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 수 있고요. 밖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뭐 단체에서 저희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현실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학교 비정규직이나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진실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매스컴이나 그런 신문에서 비정규직의 그런 현실이나 그런 처우에 대해서 꼭 제대로 진실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비정규직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불합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또한 저희 비정규직을 무시하지 마시고 저희 힘이 모아져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이 매스컴에서 꼭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민지연 지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지연 지부장님이 제가 급하게 인터뷰를 제안했는데 흔쾌하게 응해주셨고 아주 즐겁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구동진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아,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것도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웃자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닌데요. 아,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아, 예,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재현 지부장 동지 얘기 잘 들었고요. 전체 조합원들이 우리의 단결, 통합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전국학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것도 있지만 혹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좀 과하다. 있겠다. 예, 과한 면도 좀 있는 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노조가 조직 경쟁을 하다 보니 사실 가장 뭐 멋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노조의 우월성을 대중들에게 어필해서 함께하자고 하는 것. 네. 그렇게 이제 조직 경쟁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상대 노조에 대한 비방. 이른바 요새 말로 디스. 네, 디스. 그냥 디스만 아니고 디스 플러스까지. 플러스로 막 해요. 4,500원? 예. 디스 플러스 4,1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매니아인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뭐 얘기하자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또한 간부층에게도 저는 일정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학비의 간부들이 통합진보당이 당원인 것이 과연 무슨 문제인가? 혹은 당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싶어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예. 민주노총이 내세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 진보 정당 운동, 사람마다 혹은 집단마다의 자기들의 생각하는 정치 세력화의 방향, 방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국학비 니콜 통합진보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특히나 통합진보당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네. 예.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렇죠. 그 두들겨 맞는 것은 분명하게 주체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문제에도 있었겠으나 정권의 탄압이 컸던 면이 상당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진보주의자라면 함께 투쟁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그런데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정하게 활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학비는 솔직히 억울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자초하기도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운동 진영에서의 비판과 그리고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들의 정치 세력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허나 그러한 그들의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서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세력화의 내용은 다양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존하는 어떤 특정 정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새로운 정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정당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의 정치 세력화 또한 하나의 길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는 민주노총의 중직 결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중집, 마지막 중집의 결정이 TF팀을 꾸리고 6월까지 모색한다, 방안을 모색한다였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특이할 결정인가? 저는 특이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13년 중집 당시의 결정도 2014년까지 조직 진로를 결정한다였거든요. 근데 2014년 말에 와서 또 그것을 2015년 6월까지 모색한다 한 겁니다. TF팀을 꾸린다라는 것은 주체적인 면에서의 노력이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연말까지 뭐 한 건데요? 원래 시한이 2014년 12월까지였던 거군요. 예. 엄연하게는 전국학비가 가맹비를 대학노조로 내고 네.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였고요. 작년 연말까지 전국학비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국학비는 사실 결정적으로 진로를 내리지 못했고 그렇다라면 원래는 그러면 12월까지 조직 전망에 대한 진로를 네.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됐었던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라는 것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마지노선이 없으니까 예. 이른바 전문용어로 뭉개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뭉개기는 전문용어인가요? 아, 우리 네. 뭉개기 많이 씁니다. 진영아 동지는 전문용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문용어 네. 좋아합니다. 역시 전문가나 다르시네요. 즉 전국학비가 연말까지 진로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한다 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사항에는 그것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또 6개월간의 시한을 준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 안 됐을 때는 민주노총 규약 규정 그리고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먼저 학교 비정규직 TFT에서 원만한 결론이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네. 그러면 우리는 규약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데 네. 규약과 규정 그리고 관례는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약과 규정에 따르면 1노조 1산별 원칙에 따라서 현준산별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예, 학비만이 아니죠.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의료, 공공운수노조의 의료연대 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정, 규약, 관례라는 것은 이후에 6월 달에 우리가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네. 지난 2013년 중집도 그렇고 이번 2014년 중집도 총연맹의 약간의 좀 무원칙한 결정의 답습 그리고 명쾌하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임기 말 지도부가 뭔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미뤄버린 거군요. 약간의 반쪽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교 비정규직 TF를 구성하자고 한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은 그런 것도 없었나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은 긍정성이 있되 규약과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것은 또한 불씨를 남겨두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그랬으면 저는 깔끔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례? 그러면 저는 이건 상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2015년 6월이면 통합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통합이 이치에 맞고 그럼 통합해야죠. 근데 학교 비정규직 TFT에서 통합이 원만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 뭐 물론 우리가 적대적 모순관계는 아니지만 두 개의 학비 노조가 대화가 안 되니 총연맹이 중재를 해서 TF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애초에 얘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TF팀까지 안 갈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TF팀을 하게 되는 건데 TF팀 회의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낙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통합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연맹 임기말 집행부가 긍정의 내용을 갖고는 있으되 깔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다 어떤 판단에서 입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씨를 남겨놓고 결정을 내렸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과거 민주노총의 결정이 원칙과 규약대로 되기보다는 힘이 어느 쪽이 더 세냐 힘 있는 쪽으로의 결정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분열된 채로 각각의 노조로 각계 약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통합은 되어야 하는 건 맞죠? 예, 그렇죠. 어떠한 경로,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겠는지요? 예, 가장 좋은 건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필요한 건 저는 거기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마음에서 안 끌리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이 집을 꾸려도 동상이몽하고 한 지붕 두 가족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마음을 여는 것. 저는 그거는 일단 간부층부터 해야 하며, 간부층이 그것이 된다면 조합원들은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부층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것, 전 그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그냥 두 개로서 존재했다가 이제 우리 통합하자,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통합에 대해서 이미 4년 전에 두 개의 노조가 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비 노조가요? 예. 조직 건설 초기였죠. 그래서 실제 공동 회의도 운영해보고 조직 체계, 조직 편제까지 해봤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당시에 저는 뭐 소속이 아니어서 경험은 없지만 당시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마찰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찢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를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깨는 것, 그걸 깨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고착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애초에 별개였다가 하나가 돼봤다가 찢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있는 것 자체가 고착화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우리는 우리 정서에, 상대방과의 차이를 우리 스스로가 규정시키면서 조직 경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고착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현재적 조건에서. 왜냐하면 정서와 문화, 분위기 자체가 이미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네. 여기는 사회적 집단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통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 통합을 하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민지현 지부장님은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저분에게도 혹은 네. 나에게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초기에는 제가 생각할 땐 공동 운영위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공동 대표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상대 노조는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대표성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죠. 혼자 대표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공동 대표 체계로 일정 기간, 모르겠습니다. 1년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우리는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것이 일정하게 통합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시기를 경과할 때, 그래서 대표들이 어디 출신을 떠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집행체계가 그렇게 갖춰지고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는 공동운영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후에는 단일 대표자로 난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는 1년이든 2년 후에는 그럼 그걸 다 사라지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표로 가는데 경선이 붙을 수도 있겠죠.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 들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부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구정돈이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상대방을 더 세워주는 것,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해소시켜 나아가는 것,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힘 모아서 공동 운영해 나갈 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일정하게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었던 것이 해소되고, 새로운 출발은 아마 공동 운영의 체제가 지난 다음부터가 또 하나의 새로운 질적인 통합의 상승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통합 2라운드 운동이 네. 네. 이제는 시작돼야 될 때인 거죠.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의 정서와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합원들이 통합을 바라고 있나요? 조직 초중반 시기에는 통합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정서상 옆에 학교도 들었대요. 어디엔 들었어요? 어디는 저쪽 노조예요? 라고 하면 왜 두 개예요? 통합 안 해요? 당연하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네. 통합의 필요성이 역설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통합을 안 하고 별도로 있지만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다 되고 있고 일정 정도 힘이 형성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통합의 필요성을 물리적으로는 크게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의 이미 이런 기품과 운영 방식과 어떤 문화와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통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조합원들은 많이 못 만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데 그럼 어떠한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쩌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노조마다의 자기 활동력이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피부로 통합을 사실은 크게 요구하지 않는 이미 시대가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해당 노조들의 활동, 헌신적인 활동과 성과들로 인해서 기인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고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조합원들의 머릿속에서. 머릿속으로는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막 통합을 하라고 막 크게 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통합은 하자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은 하지만 타 노조를 이야기할 때는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타 노조를 이야기할 때 그런 감정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고착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같은 그 시군 단위에서 옆에 학교는 다른 데 들었고 같은 학교에서도 이 사람만 딴 데 들어 있어. 그러면서 같은 학교에서는 그나마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학교에서는 아이고 저 학교는 저기 왜 들었대? 아이 저쪽은 좀 거시기해. 저 노조는 그렇다던데. 여기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한다던데. 저기는 그런 것도 안 한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머리로는 통합을 생각해도 실제 타 노조 자체를 그대로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 물론 통합을 다 바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건설 초기 때처럼 통합을 조합원들이 막 요구하거나 표면적으로 사실 이러진 않죠.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일상 조직 활동, 노조 활동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나 그래서 더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두 노조, 타 노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서로 간에 개선시켜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네.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조합원들이 타 노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된 데는 저는 간부들의 목, 활동가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 사실 할 수 없죠. 네. 사실은 단결해서 싸울 때만이 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열매의 몫이 더 커진다는 건 이거는 기본적인 진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이런 대결의 양상, 안 좋은 감정 여기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건 워낙이 안 좋은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네. 많이 유포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조합원들은 그 카더라 통신에 별 이해관계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그런 소문들을 만들어서 유포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문의 진원지들은 사실 다 찾아 들어가 보면 간부들이고 활동가들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활동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고 제가 민지연 지부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참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민주노총이고 저기는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이게 참 무슨 말입니까?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엄밀히 말하면 민주노총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학비노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자기들은 민주노총이고 예. 공공운수노조니까 민주노총이 아니니까 힘이 없으니 우리한테 가입해라. 이런 잘못된 논리를 유포시킨 게 그게 학비노조 조합원들이겠습니까? 상층 간부들이고 활동가들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저는 그런 걸 유포시킨 사람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단 상대 노조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네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민주노총 체계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산별노조가 모여 민주노총이 된 거지 민주노총 따로 있고 산별노조 따로 있는 거 아닌데 그러면 자기네 조합원들한테 대체 뭘 교육하는 겁니까 대체? 설마 모르고 그렇겠습니까? 일부러 호도하는 거겠죠. 여담인데 민주노총 하면 뭐 빨갱이니 어쩌니 전문 시위꾼이니 하지만 정작 민주노총의 이 네임밸류, 이름값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민주노총 간판을 달려고 하고 이름을 달려고 하고 민주노총이냐 아니냐가 실제 조직화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네. 네. 그나마 충남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돌았나 봐요. 네. 저희 전 충북에 있잖아요. 아, 네. 저희 조합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는 전해련이고 저기는 민주노총이라고. 여기는 전해련이고 저기는 민주노총이래요. 아, 예, 공공운수노조도 아니야. 그냥 전해련이야. 여기 무슨 그냥 단체야. 시민단체 같은데요. 네. 아, 저기는 네. 노동조합이고. 예. 우리 조합원들은 대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걸까요? 대체. 물론 우리 조합원들한테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조합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럼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유포시키는 거죠. 우린 전해련, 저긴 민주노총. 뭐 저희 집에선 신입조합원 교육이랑 우리 조직에 대한 교육을 이제 되게 중시하면서 좀 잘 해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멀리 이렇게 사시는 우리 조합원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기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유 없이 헐뜯고 모함하고 잘못된 선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민주노조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우리 노동계급의 문화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정권과 자본가들, 종편놈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동지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비정규직은 조직 간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단결해야 될 사람들이죠. 네. 하루빨리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단결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원칙한 단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에게는 원칙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해와 요구가 있고요. 그럴 때만이 이 지배계급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통일운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시던 한상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 목사님은 우리 코리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머리가 두 개 달린 그런 사람 얘기를 했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 바로 네. 우리 코리아가 그렇다. 어서 빨리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분열된 양상이 기형적이라는 거거든요. 학비노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데 단결이 아니라 연대를 한다는 거죠.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서의 삶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고 어서 빨리 교육 공무직 쟁취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단결해서 싸워야 하겠는데요. 또 단결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고 같은 것을 구해나가는 그런 노력들, 구동조니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이데이 18회 마치겠습니다.